신나네 뭉친걸 걸어 내 일이 없는 것처럼 돌아보지만 내게 걸어 어차피 난 끝인 girl baby 너 없이는 끝인 girl baby 말하지 못한 내 맘을 전해 의심까지도 지워줄게 하얗게 불 다 버렸어 아무것도 없어 다 버렸어 남은 건 하나 오직 너뿐이야 넌 나의 마지막 시커멓게 불 다 버렸어 아무것도 없이 다 버렸어요 이 맘 멈추려 하지 마 Can't stop please 더 이상 나를 슬프게 하지 마 Don't stop me now 이제 내게 달려가고 있다 가까이 가거든 손을 내밀어 잡아 네 말은 닿거든 거부하지는 말아 모든 걸 매번 또 챙겨 널 잡으려 애써도 누가 널 뺏어 널 갖고 말겠어 쉽지 않아 이런 게 사랑이라면 너 말고는 꿈도 못 꾸게 거짓말 같던 세상에서 건네줘 네 빛으로 baby 아무 말도 하지 마 baby 그냥 내게 오면 돼 baby 다 끝났어 난 아직도 왜 같아 내게 빠진 내 맘은 하얗게 불 다 버렸어 아무것도 없어 다 버렸어 남은 건 하나 오직 너뿐이야 넌 나의 마지막 시커멓게 불 다 버렸어 아무것도 없이 다 버렸어요 이 맘 멈추려 하지마 간절한 내 맘 불완전하니까 이거 쓰러지기 직전의 젠가 젠자 그녀 사랑하는 것도 젠가 인정해 널 이겼어 나의 모든 걸 사로잡았어 이글거리는 내 심장 네 거니까 Smash! Oh, baby!